2020년 12월 18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어도 뭔가 부족한 건 없을까 불안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쉬어간다는 것이 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바쁘게 뛰면서 승리를 쟁취하는데 저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있는 힘을 모두 쥐어짜내서 더는 힘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힘이 될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막는 것만 같았는데 그것이 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들은 저의 나약함을 비웃고 저도 스스로를 깎아내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축복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완성되었고 그 누구의 재물과 열심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이 시간 누리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도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 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